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수단혁명절에 즈음하여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루 하산 아우마두 알 바슈리에게 6월 3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가 앞으로 더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